가서 지루한 밤을 어떻게 지내는 거니? 사는 게 힘들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니니? 그동안 너의 소식을 일부러 듣지 않았어. 힘들은 너의 소식에 눈물이 날까봐.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? 아픈 데는 없는 거니? 나도 너 없이 지내면 혼자서 많이 울었어. 기다려, 다시는 울지 않게. 너에게로 갈 거야. 눈 뜨면 변하는 세상 속에 널 혼자 두기 싫어. 내 눈에 네가 없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. 지냈니? 아픈 데는 없는 거니? 나도 너 없이 지내면 혼자서 많이 울었어. 기다려, 다시는 울지 않게. 너에게로 갈 거야. 눈 뜨면 변하는 세상 속에 널 혼자 두기 싫어.